미국의 인터넷 통신 NK 뉴스가 3일 사회주의 문명국의 제모에 맞게 조선의 수도 평양에 현대적인 새 거리를 떠서는 여명거리 건설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공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74일 만에 높이가 200여 미터에 달하는 70층 초고층 살림집 골조 공사가 완공됐다고 하면서 조선에서 200일 전투가 진행되는 속에 여명거리 건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